다이너모는 고도의 기술력으로 제작된 군에다 소도 중 하나로 의미 없는 기계음은 내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이너모가 내는 기계음에는 사실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즉, 비빗은 다이너모만의 언어의 일종으로 인간들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은 말을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많은 독자들이 비빗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에는 특별히 비빗의 의미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에드워드라니까! 이때 등장한 쟤는 사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런 꼬마한테 고쳐 소리나 듣고 쯧쯧 만세다 만세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드의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정상 기동에 방해되기 때문에 다이너모는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비비 소리를 냅니다. 다음 예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드님. 명령을 입력해 주십시오. 여기에 부분은 쉬운 의미입니다. 야고르지 입니다. 마지막 예시입니다. 너 따위가 알아서 뭐하게. 이 소리에는 헉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양 있는 독자들이라면 모두 눈치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이너모는 고대 낯선으로 매우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지만 때로는 감정노동에 지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비비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다이노모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합시다. 아, 쫑알쫑알 시끄러워 이 고찰덩어리야.